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항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원입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조금 풀린 것 같아요? 네, 날씨, 그 시장하고 날씨하고 많이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반짝 추웠을 때. 그때 이제 그렉시트 이슈 벌어지면서 시장도 반짝 추웠거든요. 네네. 그 다음 날부터 좀 풀린다 싶더니 역시 시장도 같이 반등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으니까 계속해서 시장도 반등한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날씨에 최근에 날씨와 시장의 연관관계 이런 거 빅데이터로 좀 분석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음 주 날씨 좀 예보 좀 찾아봐. 그러니까. 빨리 나온 김에. 그러니까. 다음 주 예보가 좀 좋게 월요일 날도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지 않고 눈 안 오고 비 안 오면 좋은 거로 봐도 된다는 얘기잖아. 네네. 근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떨어지면 우리 그냥 몰매를 주면 되지. 아니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확률이죠. 빅데이터죠, 빅데이터. 마이너스 8도, 오후 1도니까 전 상저하고. 오늘보다 좋은 거야, 아픈 거야, 오늘보다 좋은 오늘보다는 어쨌든 간에 뭐 지금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안 좋네. 안 좋아. 네, 오늘보다 조금 덜떨어졌습니다. 약보합 출발인가? 약보합 출발했다 오후장에 반등하는 걸로. 그런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 시장 상황 좀 몇 가지 좀 체크해 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 큰 틀에서 봐서는요, 미국 시장이 워낙 크폭 올랐잖아요. 네. 300포인트짜리가 또 나왔어요. 뭐 떨어질 때도 300. 요즘 올라가면 또 300이니까. 좋아, 화끈해. 그 이놈의 시장은 화끈해서 좋아. 그러니까 화끈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고로 화끈했던 거는 러시아예요. 러시아. 러시아. 어저께 9% 가까이 반등했죠. 아, 그러니까요. 네, 떨어질 때 그렇게 가고 올라갈 때 확 나고 이렇게 뭐 대박 좀 나고 이렇게 변동성이 커야 되는데 네. 이놈의 시장은 무슨 뭐 그 제가 맨날 하는 뭐 표현이 있지만 좀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라 쓰진 않겠습니다만은 네. 아, 시장이 아주 그냥 뭐 쭈글탱쭈글탱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시장 상황 오늘 흐름 잠깐 그래도 짚고 넘어가 주실래요? 네. 일단 뭐 시장에 대한 쪽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에 대한 안정성. 그러니까 그렉시트는 해프닝으로 끝났고 그렉시트는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시장에 대한 포커스가 전부 이제 그 ECB의 양적 완화에 네네. 대한 쪽으로 포커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드라기 총재가 발언을 한 이번 그 국채 이번 양적 완화에는 국채 매입이 포함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은 확신을 아직까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22 사법재판소에서 그 EU 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이 14일 날 나오는데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합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대감을 옮겨갔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유가는 반등을 거의 미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유가는 이제 반등을 거의 미미하고 하고 있으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언들 유가가 바닥이다. 네. 짐 오닐 회장 형님이 좋아하는 짐 오닐. 저는 이제 끈 떨어진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막 알바 안 먹히는 분이지 시장에. 아, 뭐 전 회장 아니에요 전 회장. 내가 왜 오닐을 왜 좋아해? 형님 맨날 뭐 골드만삭스 짐 오닐 회장이고 막.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아이칸 형님 모셔. 아이칸 형님? 아, 나는 아이칸 형님 좋아해. 아, 또 끈 떨어졌다고 바로 이렇게 쌩 까는 겁니까? 우리는 아, 그런 분이었어요? 워낙 그래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맞춘 사람 좋아하죠. 네. 심지어는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요. 주시장 상관없는 얘기 하나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칼 아이칸 형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저께 보면서 눈물을 아침에 흘렸어. 어저께 얘기하려는데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네. 아,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어저께 최근에 보면 주가가 급등락을 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그거 한번 쳐주세요. 그거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면 좀 잡아. 그 준비해 주시면요. 네. TWTR. 트위터는 쳐보세요. 네. 트위터 급등했죠. 아, 급등했다, 또 급락했다, 막 정신없어요, 네. 지금요. 그거 한번 쳐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왜요? 아니 근데 예. 이게 보면 트위터가 네. 급등락했는데 대한민국에 아무리 네이버 뉴스를 찾아봐더라도 예. 트위터가 왜 올라왔다 떨어졌다 하는 얘기가 잘 안 나와요.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트위터에 대한 얘기도 없어. 어? 트위터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저희 그 채널 K가 대단한 거잖아요. 네. 채널 K에서 뭐 다른 프로그램도 좋지만 특히 이 방송이 정말 대단하다는 네. 게요. 저희가 말한 게 단독이 많아요. 예, 단독, 최소한 미국 사람이 단독이지만,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처음 하는 얘기 하는 게 많아요. 네네. 최근 거 봐줘, 뭐죠? 급등락이. 3월 3개월 차트입니다. 아, 그니까 한 5자리 보여줘요. 그냥 일주일짜리 이런 거. 5자리? 네. 5일짜리? 예, 네. 네. 확 올랐다 네. 떨어진 거 최근에 보여줘야 되는데요. 엊그저께인가 네. 한 9% 올랐다가 7, 8% 올랐다가 또 3, 4% 떨어지고 막 그런 게 보여줘요. 네. 트위터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칼 아이칸이 얘기한 게 없어요. 근데 칼 아이칸의 추종자 같은 애들이 몇 명 있잖아요. 이런 애가 이런 얘기하는 거야. 올해 예측을 안 한 거야. 네. 아이칸 형님이 트위터 주식을 한 9% 살 것 같아요. 아이칸 형님이?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요게 일봉인가 보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그저께죠. 3일 전 거. 네. 그 파란색으로 지금 나온 거 있죠. 그게 올라간 날이거든요. 네. 그때 얘기했고요. 물론 또 하나는 있죠. 야후의 전 회장이, 야후의 그 전, 지금 회장 말고 전 CEO 중에 하나가 그 그 저기 뭐야 그 트위터가 야후를 인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좀 올라가서 떨어진 게 있거든요. 트위터가 야후를 인수해. 네, 그런 얘기를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얘기했어요. 네, 근데 뭐 그 맞고 안 맞고 떠나서 그만큼 카라이칸이 뭐를 살 것 같다 얘기가 이슈가 될 정도로 카라이칸의 형님의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모년 회장 얘기는 뭐냐면은 네. 과거에 이제 자기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2011년도에 자기는 유가가 하락할 걸 알았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5년 지나고 나서 아니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스프레드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정도 벌어지게 되면 유가가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반등을 하거나 변곡에 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그 흐름을 볼 텐데요. 이 에너지 가격 스프레드를 보는데 그러니까 이 원유 선물은 단순하게 뭐 2월물, 3월물만 있는 게 아니죠. 네. 10년치가 있습니다. 선물 자체가. 아, 그러니까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 10년치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아, 그래요? 예, 브렌트유 선물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선물을 10년치를 그리지? 선물, 아니, 그 거래가 10년치가 되는 거죠. 장기 선물 인도,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나는 가격이 이렇게 될 것 같다. 아, 오케이. 예. 라고 해서 거래를 하는 거니까. 한번, 잠시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브렌트유를 한번 볼 텐데. 네. 브렌트,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다 선물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3월 15일 이번 이제 2015년 물이고요. 그 다음에도 또 밑에 쭉 보게 되면은 또 1월 물이 있죠. 이게 2016년 물입니다. 네. 2016년 물이고 쭉 보게 되면 2017년까지 있고 맨 마지막 근처에 있는 거 한번 클릭해 보게 되면 이게 날짜가 언제 마감이 되는 거냐면 쭉 이렇게 밑으로 한번 내려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2021년 만기 12월 그죠 2021년 만기 선물입니다. 근데 가격이 지금 75불이란 말이에요. 네네. 얘는 네. 지금 가격이 75불이란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2021년까지 갈 필요도 없고 뭐 2019년 정도 5년짜리 이렇게 보게 되면 70불대 이상을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그러니까 지금 현물 가격하고 이 선물 가고 5년물 가격에 대한 쪽이 20불 이상 벌어지게 되면 네. 20달러 이상 벌어지게 되면 보통 시장이 변곡점이 오더라. 아, 이게 너무 벌어졌으니까. 너무 벌어져서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이 정도 스프레드가 벌어지게 되면 시장에서 더 이상 유가가 이제 앞으로 장기 반등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20불 정도 벌어졌을 때 유가의 변곡이 오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 그래 그래서 그런가? 네. 그것들 노리고 나서 요즘 보면 뉴스 홍채 보셨어요? 네. 그 미국의 원유 관련 ETF 시장에 돈이 뭐 엄청 네. 들어오고 있잖아. 4년 반 만에 최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제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죠. 오바마 대통령이 유가 하락은 잠시다. 아버지는 말하셨지 하락을 즐겨라. 이런 지금 그 오바마 대통령의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뭐 유가에 대해서는 지금 아주 그 시각이 아주 팽배하게 갈리고 있는데 유가에 대한 지금 50불 언더에 대한 쪽은 언더슈팅이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다만 이 의견에 대한 쪽이 무너질 수 있는 거는 전전 이코노미스트가 얘기하는 18일 날 이란 핵협상 때 지금 유가에 대한 원유 수출에 대한 쪽을 재개해 주느냐에 대한 여부 요게 아마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유가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시각에 대한 쪽이 좀 존재하고 있고 네. 어제는 유가에 대한 바닥론이 시장에 대한 상승 탄력을 이끌었다. 네. 러시아가 8% 오른 것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네. 지금 뭐, 유가 얘기 뭐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잠시 후에 하겠고요. 오늘 또 중요 손님 또 모셨습니다. 그렇죠. 네, 어저께 나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좀 저희 사정으로, 저희가 어저께는 이 김성훈 팀장이 약간 밀렸어. 네. 어저께는 또 핀테크에 관심이 쏠려갖고, 네. 오던 사람 우리가 전화해서 오지 말라 그랬잖아. 네. 오늘 오시라 그래서 오늘 그 손님 모셨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서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성훈님 나오셨습니다. 김성훈의 증시 남침반 들어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첫 번째 나오는 시간인데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해는 뭐 조선식이 있는 건가? 국수를 먹어야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진짜. 연말 연초 그 휴가 연휴 시즌에 그런 네. 건축 가슴 생겼어요? 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 네, 노력으로 끝났네요. 노력으로 네. 끝났어요. 그래도 또 이제 뭐, 이번에 뭐, 야, 설날. 네. 설날 또 연휴 기간이 또 있잖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국수 네. 먹자고? 회장님들하고 거의 비슷한 스케줄인데요. 네, 그러니까. 설날도 있고, 광복절도 있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도 있고, 우리에겐 이벤트가 많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어떤 일부터 할까요? 네. 일단 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이틀 연속 상당히 급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뭐 급반등 이유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뭐 언론이나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 얘기들 자체가 결국 ECB에 대한 통화정책회의에서 뭐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뭐 몰랐던 건 내용들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면에 있어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수가 거의 고점 부근에 올라갈 때마다 하방으로 어떤 푸포지션을 상당히 구축하려는 것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있다가 또 저번에는 일본의 양적 완화가 발표가 되면서 급반응이 나왔었고요. 특히나 이번에도 뭐 그리스와 뭐 그레시트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이슈가 되면서 밑으로 싹 쏠렸다가 다시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다 보니까 다시금 또 확 밀려서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것이 시장의 급반등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뭐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네. 현재 1월 시장 뭐 다음에 이제 22 그 사법 재판소죠. 거기서 뭐 이번에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그 판결 나올 것이고 그리고 1월 22일 날 통화정책 회의에서 정작 어떤 내용이 나올지도 모르고 또 1월 25일 날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결국 1월 시장 내는 이런 식으로 급등과 급락이 반복이 되면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오늘장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우리도 그동안 급락 이후의 반등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키 맞추기라고 우리가 좀 제한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래저래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전반적 글로벌 시장 1월 내내 이런 변동성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작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좀 보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그,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의 가장, 예를 들면, 유가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외환 시장의 환율 변동도 있겠는데요. 아, 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급반등의 원인, 그리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미국 중심으로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좀 매크로적인 얘기인데요. 이걸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최경환 네. 부총리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도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에는 잉여소득이 결국은 경제를 살릴 것이다. 네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살펴봄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업종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3년 히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을 제가 준비했거든요. 화면이요? 네. 자, 이게 뭐냐면은 미국 가정에서 쓰는 평균 유류비 지출 추이를 나타낸 거예요. 네네. 보시면은 유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2013년부터 그러니까 이때부터 유류비가 전반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연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약 $550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나로 따지면 한 50에서 60만 원 돈 되겠죠? 네. 그럼 연간 550만 원 정도가 하락을 하고 떨어진다면은 그것이 미국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잉여 소비가, 잉여 소득으로 드러나면서 이것들이 어떤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미국 평균 실질 가계소득 추이인데. 네. 이 보시면은 이게 반전 표시가 된 것이 경기 침체 구간이었습니다. 네네네.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당연히 가계소득도 떨어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번에 버냉키가 들어와서부터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08년부터 버냉키가 들어와서 재료금리 선역 Q1, 2, 3 양적 완화를 떼어내면서 분명히 S&P 500 지수는 보시다시피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것이 대기업들의 어떤 기업 영업이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가계 소득 특히나 결국 가정 내에서는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2008년 전과 2008년 후 결국 비전통적 경기 부양 방식을 썼더니만 대기업들의 경우는 계속 주가 지수가 신고가를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정작 가게들은 돈을 버는 소득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 실질 임금 증가의 추이를 보시더라도 뭐 잠깐 최근에 11월 달에 연말을 앞두고서 잠깐 좀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거의 늘어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은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피라미드에서 허리와 다리가 튼튼하지 못하다면은 현재 지금 기업의 신고가였던 그런 부분들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네. 부분들을 충분히 푸포지션을 구축하는 세력들은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이든 간에 이런 점을 끝까지 공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들 1월과 2월 달 적어도 단기적으로 1월과 2월 달까지는 네. 어느 정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뭐 ECB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그리스 얘기도 있겠지만 네. 정작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은 살펴보고서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젠 소득 자체가 보시게 되면 이게 가솔린 디젤 가격하고 자동차 운행 거리인데 가솔린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자동차 운행 거리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자동차 업종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이게 애플 차트는 상당히 뭐 미국 시장의 어떤 주가 지수랑 똑같이 동의하고 움직이는데 네. 제네럴 모터스, 포드, BMW,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결국 뭐 연간 550달러 늘어난다고 해서 이것이 뭐 본격적인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완성차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떤 혜택으로 다가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19만에서 20만 선이 저는 저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거기서는 여러분들이 어제 반등을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19만에서 20만 선에서는 매도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럼요? 자, 수급도 한번 볼게요. 네. 자, 이제 보시는 금액이 코스피 수급표인데 제가 가끔씩 보여드리죠. 네. 빨간색 선이 외국인 수급선이에요. 외국인들이 거의 뭐 잘 사다가 11월, 10월, 11월 때부터는 거의 한국 시장을 뭐 팔아 제끼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코스피 200, 타이거 200, 뭐 ETF부터 해서 뭐 전자, 자동차, 은행 뭐 가리지 않고 전반을 다 팔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시장을 받쳐줬었던 수급 세력은 당연히 기관이죠.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외국인 수급 자체는 그렇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반등의 어떤 이유 중에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이 급등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 외국인 선물 누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3만 6천 계약 정도 이제 주간, 롤오버, 야간 다 포함해서 3만 6천 계약 정도 매도가 쌓였다가 이것이 좀 어느 정도 풀리는 구간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외국인들이 이번 만기에 12월 만기 때 롤오버 했던 물량이 매도로 무려 3만 계약 매도 롤오버를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거죠. 결국 매도 롤오버가 지난 3년 동안 외국인들은 단 한 번도 매수 롤오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 박스권에서 계속 갇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결국 3만 계약의 매도 롤오버 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외국인들도 여전히 하방으로의 어떤 변동성에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막 시장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조심하자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리고 있어서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재 반등에서 너무 그렇게 큰 점수를 주지 마시고 여전히 네. 이런 반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현금 확보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코스닥 보시죠.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보여드리면서, 자, 지수는 떨어지더라도 코스닥 시장에서 주포인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계속 관심있게 봤었던 섹터 있죠. 뭐, 비메모리, 반도체, IT, 그리고 뭐, 바이오 헬스케어, 바텍, 뭐, 인바드 이런 종목들 상당히 많이 강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기관들이 뒤늦게 좀 따라 붙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인바디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면서 이런 네.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슬슬 이제 매특스, 인바디 같은 종목들 내에서도 외국인들이 조금씩 팔아 제끼는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 접근하실 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저번 주에 우리 이승훈 대표님과 같이 살펴봤던 네페스나 네. 이런 하나마이크론이나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솔브레인이나 이런 섹터 쪽으로 조금 이제 이동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바이오 지역 특히나 이제 그 의료기기 쪽 있죠? 바텍이나 네. 인바디 이런 쪽으로는 일단 좀 관심을 좀 떨어뜨려놓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쪽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인바디에서 얘기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거 그 죄송한데 딴 얘기 잠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승원 대표가 역시 정말 동생을 잘 키워. 동생! 알아서 크고 있습니다. 동생을 좋은 회사에 또 추천한 거 아니야? 아니요, 바텍이 오늘 보니까 계속 올라가네? 지가 알아서 가고 있습니다. 거의 사상 최고 가라던데? 오늘 빠지네 다시. 아, 맞아. 네. 잘못 간 건가? 강부합인데. 바텍이 바텍은 뭐 회사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줘. 치과용 엑스레이 똑같이 그 뭐야? X-ray 만드는 거예요. X-ray. 치과용 엑스레이.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대단한 회사는 아니네. 그러니까 300조 돌아가는 거 치과에 가 이거 그거 하는 거 회사 그거 하는 거 아세요? 예. 어. 뭐 비옥스도 똑같죠. 엑스레이 디텍터 만드는 건데 그놈이나 똑같은 거죠, 다. 아, 비옥스는 좀 고급인데. 뭘 고급이야? 그놈이 그놈이지. 그런가? 그놈이 그놈이고 누가 영업 잘하느냐의 차이인데. 네. 그 동생은 무슨 일해 거기서? 거기 디스플레이어 엔지니어죠. 아, 거기서 이제 모니터 네. 치과에 가면 같은 과가 비슷해요. 아, 치과에 가면 이렇게 베드에서 누우면 네. 바로 맨 그 화면 모니터 있고 그냥 그런 거 하는 거 동생이? 네, 이분도 이제 LED 디스플레이 가셔서 삼성 가셔야 될 분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고. 이분도 지금 삼성전자나 저기 LED 디스플레이 가야 될 분이. 아, 말이 왔어. 네. 잘했어. 삼성전자랑 LED 디스플레이 같이 네.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그 좀 잘 나왔 생각보다 잘 나왔죠? 네. 잘 나왔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10만 원 언더에서부터 제가 10월 달부터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이 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어떤 포인트 자체는 일단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는 상당히 거의 뭐 그 하드웨어 쪽에서는 여전히 뭐 삼성 전자를 빼고서는 사물 인터넷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고 뭐 이 IM 같은 경우야 평타만 쳐도 된다. 평타만 쳐면 되고 또 하나 이제 메모리 쪽에서도 좀 호황이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주가 그럼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삼성전자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던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제 오늘 주가 흐름들은 그냥 그렇게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지금 굳이 따라 붙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거래하시는 개인분들이 얼마나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금액을 크게 거래하시는 분들은 뭐 한 1월 아마 시장의 어떤 부분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이제 급등락이 반복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좀 조정의 흐름이 나오게 돼서 우리 시장도 동반 조정이 나온 다음에 그때부터 삼성전자에서 조금씩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만약에 금액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와 LG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코스닥 IT 부품 섹터 쪽으로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있어요? 뭐 물론 후공정 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 네페스라는 종목도 있죠. 하나마이크론 있고 또 이제 리노공업과 ISC 같은 종목들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닷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심을 가져보지 않았던 IT들을 섹터들을 다 한 번씩 차트를 한번 찍어보시면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결국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의 섹터가 이제 손에 손잡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 자체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금액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패밀리스 업체도 최근에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나페스, 실리코넉스 이런 종목들도 좀 조정심하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의할 것은 어느 좀 그 시세를 올 한 해 좀 냈었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멀리 두시고 특히나 이제 그 이제 이건 뭐 코스닥 전체적인 어떤 특징인데 뭐 게임주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강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웹젠도 그렇고 게임빌도 그렇고 뭐 컴투스 그런데 그런 종목도 이제 여러분들 좀 놔주시고 이제 남들이 이제 이게 이제 시작하네? 이런 느낌이 드는 어떤 뭐 펩리스 같은 업체들이나 네페스나 솔브랜 같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제 LG 디스플레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자동차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얘기네? 네. 역시 네. 나를 자주 만나더니 같은 생각으로 쫓아오는 애들이 많아졌어. 우리 같은 파야. 예. 네. 그건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자동차 쪽하고 이제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이제 점점 나오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겠죠. 우리가 저도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가 SM5인데 이게 아날로그 A판이거든요. 이게 바늘이 움직이는 거. 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이런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디스플레이 계기판 디지털로 바뀌. 네, 디지털로 바뀌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의 어떤 해상도 자체도 하다못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중고로 이 10만 원짜리 핸드폰도 네. 해상도가 높은데 네. 지금 SM5 제가 쓰고 있는 그 모니터 디스플레이는 거의 640x400 정도의 해상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너무 낮아요. 네. 이승원 대표 그런 거 보면 짜증내지. 짜증내. 그렇기 네. 때문에 이쪽으로도 충분히 어떤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새로운 어떤 하나의 어떤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혁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차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것만 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 화면이나 네. 뭐 모니터 화면이나 텔레비전 화면은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자동차 디스플레이는 우리가 꾸준히 보는 게 아니에요. 화면은 운전해서 운전. 나 운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서 잠깐 보는 거라 이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확산이 되면서 어떤 충분한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뭐 굳이 너무 좋은 디스플레이를 쓸 필요는 없다라는 이제 인식이 생기면서 나는 오히려 좀 오히려 중국이나 대만 쪽 저가 쪽으로도 한번 다시 또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 네. 네. 얘기해봐. 아니, 저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화면을 보여줘. 화면을 좀 보면은 이성은 HUD 대표. HUD. HUD. 이게 더 많이 잘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유리에 네. 뿌려주는 거 있잖아요. 직접 이제 그 해갖고 뿌려주는 거. 그러니까 헤드업이야, 아마 헤드업이야 이거. 예, 뭐, 헤드라죠, 헤드. 헤드?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헤드가 맞아. 예. 이런 거가 헤드업 디스플레이 여기 나와 있네. 이런. 그러니까 내가 슬쩍 말하면 맞잖아, 대충.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더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하나 사볼까 했는데. 고민스럽습니다. 자기는 안 잘 듯한데? 근데 저거는 순정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서치하시는 걸 봤는데, 네. 순,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러니까 뭐 BMW에서만 쓰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상당히 그건 자연스러운데, 애프터 마켓으로 저렇게 서치한 걸 보니까, 좀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좀 구려 보이네. 그건 30년 전에 에어백을 왜 바깥에서 다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지. 아, 근데 아니, 왜냐면은 내비도 보게 되면 순정 내비는 겁나 후지잖아요. 제 차에 있는 그 현대모비스 순정 내비. 한마디로, 정말 짜증이거든요. 자기만큼 길을 모르더라? 그러니까 나보다 더 몰라. 나보다도 나는 내비 때 길 몰라서 내비를 설치하는데 이 자식 나보다 길을 더 모르네. 내비가 여기서 제가 하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라 했는지 알아? 아빠 내비를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심지어 그러니까 아드님이 아빠를 믿으시라고? 네. 아니 그래서 그러더니만 중요한 게 뭐냐면 오히려 싸제 내비가 더 좋잖아요. 밖에 나와서 설치하는 게 아이나비 이런 게 더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헤드업도 지금은 별로지만 시간 좀만 지나면 아마 싸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스닥도 좀 몇 가지 컨트롤 좀 해주세요. 뭐 앞서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살펴봤었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그 코스닥이라기보다는 전에도 대형 제약사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대형 제약사? 그러니까 대형이라는 게 이런 큰 대형이 아니라 좀 시가총액이 좀 있는 한 7천억, 한 5천 이상 되는 그런 제약사 쪽에 관심을 가져보라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두 개 있었어요. LG생명과학, 한미약품 있었죠. 한미 쭉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한미약품 얘기하면서 막 발기부전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팔팔정. 네. 네. 그래서 진짜인데? 팔팔정인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LG생명과학과 한미약품도 상당히 좀 밸류 부담이 없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지금 어떤 변동성 앞으로 커지겠지만 현재 이번에 받았던 저점 1800 어떤 80번 포인트를 갖다가 저점으로 잡고서 올라가는 뭐 어떤 확신만 나타난다라면은 오히려 이런 쪽으로도 큰 돈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미약품과 LG생명과학 정도 그리고 이 CTC바이오도 보시게 되면 조금씩 이제 좀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엮어서 같이 한번 여러분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나는 그 동아제약이 제일 잘할 줄 알았는데 뭐래요? 그 발기부전 치료제 관련돼서 왜요? 회장님 이름도 강진우잖아. 응. 스트롱 시그널. 회장님 이름에 이미 그 우리는 발기부전 치료제를 강하게 하겠다라는 이름이 석자가 들어. 그래봤자 88정이 밀린 거지. 그러니까. 동아제약이 88정을 했으면 걔네가 1등이지. 그러니까. 동아제약은 뭐 집안 싸움 나고 그래갖고 재미가 별로 없었죠. 아까 참 하나 얘기 나온 게 가시기 전에 얘기 좀 물어볼게요. 그 아니 이건 주식이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는 아닌데요. 앞서 이제 SM5 탄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550 언저리가 미국의 한 자동차 내 운행마다 세이브 된다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 통계보다 약간 틀린데요. 뭐 대충 550, 750 그 사이 언저리가 나올 거예요. 자동차 한번 휘발유 대충 SM5 대충 넣으면 휘발유가 얼마나요? 만땅 처음에는 만땅은 쳐본 적이 없는데 그래도 만땅 처음 한 9만 전에는 한 10만 원 넘어갔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9만 원? 9만 원, 10만 원. 예. 네. 이승원 대표는 만탕 채운다는 전제에서 비슷한 차잖아. 차는 비슷한 거잖아. 저도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요. 예전에 10만 원 넘었었죠. 10만 원 넘었었죠. 근데 지금 10만 원 안 쪽? 10만 원 안 쪽, 9만 5천 원 이렇게. 아, 9만 5천 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기름값이 앞서 그냥 5,600 얘기 세이브해야 된다고 자동차 한 대당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게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지금 그러면 그 자동차 그러면 그 SM5가 탱크 얼마야? 60리터 아마 60리터? 자기도 아실 거예요. 그 정도. 아마 시청자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아마 웬만한 소형차 중중형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50리터 정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 세계 비슷해요. 왜냐면 크면 약간 탱크가 커지고 뭐 제네시스라는 건 조금 더 거실 수 있겠죠. 제가 요즘 차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미국에서요 기름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제가 이번에 그 출장 갔다 또 슬쩍 여행도 가봤잖아요. 네네. 기름값이 웬만한 차 있죠? 한 50리터 기준으로 보면은요. 아무리 처음부터 바닥부터 넣어봤자 30달러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50리터 되면은요. 13갤런이거든요. 13갤런이면 앞서 평균이 2.26달러가 나옵니다. 2.26? 그럼 그거 곱하기 하면요. 30달러 좀 넘거나 안 되거나 그래요. 30달러면 3만원이잖아요. 리터당 600원이 안 돼요, 지금요. 600원이 안 되는 거죠. 예. 네. 네. 그게 그만큼 싸진 거야.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이 싸다 이걸 드리려는 말씀이 아니라 600달러 정도가 차량 한 대당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600달러에 다 언급 제의가 아니라 이것도 미국 애들이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TV에 나와서 저 같은 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뭐 하겠냐고 물어본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600달러 정도 하면 딱 뭘 살 수 있는지 아세요? 핸드폰 뭘 살 수 있어요? 스마트폰 딱 아이폰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600 그렇죠. 그리고 네. 아이패드를 사는 거죠, 지금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게, 그 600달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가게당 한 750불 정도가 이제 세이브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한 대당 그래야 그러니까. 예, 네, 뭐, 평균이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아이폰이 아니라 2013년도에 중간 가계 평균 소득 증가액이 130불이었다라고 합니다. 평균적인 증가 가계 소득 증가액이. 근데 750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 집권 중에 가장 높은 가계 소득 증가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재 치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지금 일타 쌍피, 지금 똥 쌍피를 던진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러시아 잡죠. 거기다 베네수엘라 그 남미 지역에서 말도 안 들었던 그 베네수엘라 잡죠. 이란도 지금 그 못 살겠다고 지금 협상하자 그러죠. 그다음에 IS도 지금 격퇴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가를 빠트려 갖고 그 일단 여러 가지를 얻고 있다. 네. 근데 뒤집이 똥쌍피를 던져서 똥광을 먹었어. 근데 뒤집어 갖고 이게 또 딱 해야 되는데 뒤집었더니 이게 그 10짜리 쪽이 그 뭐야? 10짜리가 나왔네. 그게 뭐냐면 중국이 또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원치 않는 일단 효과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말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 네. 그 화면 한번 좀 띄워 주세요. 이게 지금 미국 그 가정의 개인 저축률 추이거든요. 네네. 제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려워지면은 저축을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보면은, 2008년도에 딱 시장이 무너지면서, 모기지 사태 터지면서, 사람들이 급격히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고서, 2010년도에 좀 쓰다가, 살아난다다가, 하다가, 이제 2012년도 본격적으로 S&P 500이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부터, 아, 주택경제 좀 살아났죠. 그래서, 이때부터 갑자기 소비를 하게 되면서 저축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준 자체가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저축을 한 게 거의 없다라는 거 있죠. 돈을 다 써버려서.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USA Today인가요? 한번 보니까 어떻게 냐면 미국 성인 10명 중에서 7명이 비상금 100달러가 없다고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지금 사람들은 확실히 지금 소비를 하해되고 있는데 거기다 이제 유가까지 떨어지면서 약간의 인효소도 나왔지만 이것이 추가적으로 확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쓸 사람들은 다 썼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좀 글쎄요. 국내 같은 경우도 한번 그 말씀 네네 말 나온 김에 한번 볼 텐데 왜 국내는 유가가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경험하지 못하느냐 지금 보게 되면 소비자 가격 구조를 보게 되면 세금이 1,800원대일 때요. 1,870원일 때 세금이 970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970원대에서 1,600원대로 1,500원대로 떨어져 봐야 그러니까 미국하고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 600원인 거나 우리는 지금 한 700원 정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약간의 미국이 조금 더 낮은 거지 우리라고 해서 기름값이 안 낮은 게 아니라는 얘기. 왜? 우리는 세금이 워낙 많이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뭐 1,400원대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걔네가 이제 미국하고 거의 같은 수준의 그렇죠. 지금 유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K 이노베이션이나 SU 같은 종목들이 안 빠지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유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포인트 힌트를 얻는다라면은 지금 정부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그 못 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부에서 아무리 압박을 한다고 해서 그래도 신용은 한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 좀 많이 내려야 되지 않겠니? 하고 한마디 했잖아. 그게 안 하지. 네? 그걸 안 하셔. 왜 그런지 알아? 했어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가 정유주들이 좀 해야 되지 않겠니 했더니 어제 정유주들이 우리도 지금 바닥이에요. 그쵸. 못 살겠어요.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도 신용은 누가 한번 내야 되지 않을까? 10원이라도? 10원 남는 거 같은데요? 공급가에서 그러면 5원, 1원이라도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신용은 내야 되지 않을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워낙 또 첫날 또 준비 안 된 얘기까지 또 활발한 토론해 주셨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쉬워. 네. 다음 주에 모셔야죠.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이슈 돌직구를 한번 진행해 보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앞서 이제 그 어제 우리 뭐 최경환 부총리 얘기도 잠깐 하고 그랬는데 최경환 부총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 뭐 중에 권용원 사장님께서 아, 그 얘기는 산업자원부 출신 권용원 사장님께서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산업자원부다 이제 과거 김력자원부 잠깐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가 잘 몰라 그 채널K에서 그 우리 이 회사의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잖아. 아, 한경닷컴하고 인터뷰였죠. 아, 그것만 살짝 보여드린 걸로 끝나자고. 네네. 한경닷컴, 네. 한경닷컴을 한번 볼 텐데. 의견은 우리가 없으니까요. 알아서 다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판단을. 우리가 다우기술에서 얘기 많이 했을 때 보면. 네. 이제 그게 그 얘기야. 네. 그죠? 네, 그 얘기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하튼 오늘, 최대의 히트 주식은 최근 들어서 가장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것은 다우기술이고요. 네. 오늘 보면 다우기술 올라갈 때 먼 산만 쳐다봤던 바로 이 회사가 아주 오늘 주가 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기 증권사 CEO에게 듣는다. 지금 시리즈가 나왔는데요.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 시리즈에서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님께서 인터넷 은행에 진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핀테크로 가져가겠다. 온라인 금융 서비스 가장 잘할 수 있다. 가장 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증권사에 대한 가장 강점을 갖고 있는 키움증권이 잘할 수 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완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키움증권이 꼭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 그건 아니죠. 키움 증권이 지금 보게 되면은,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후보군 중에 하나다. 그건 나쁘다. 다음 가끔, 뭐 아니면, 그러니까 꼭 키움 증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키움 증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그 컨소시엄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컨소시엄 형태로 뭐 다음 카카오가 참여하고, 뭐 인터넷 관련된 그 뭐 금융사 하나 참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돼서 갈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지금 핀테크와 관련돼서 이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키움증권 다우기술 여기도 하나가 아닌가. 근데 뭐 어쨌든 후보군으로는 지금 그 언론에서 지금 이제 그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관계만 제가 말씀드릴 네. 뿐이고요. 그랑 상관없이 12월부터 그 날부터 네. 제가 강조해드렸잖아요. 2015년에 최대의 어떤 정책사업, 이권사업으로 보면 네. 이거는 인터넷 뱅크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우리 채널 키움증권의 시가총액 1조 정도 됐잖아요. 네네. 1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예측하고 온데 네. 인터넷 전문은행이 생기면요.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 5배는 갈 것 같아요. 아, 5조 네.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저께 NH넨터 뭐 그 클라우드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NH넨터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얘기 좀 해줘요. 어디다 쓰겠다라고 아예 공개를 했는데 그 돈은 핀테크에다 갖다 쏟아붓겠다라고 아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증권사 보고서는 NH넨터 뭐 새로울 게 없다. 도대체 이게 뭐 왜 돈을 유상증자를 하냐라고 했지만 어쨌든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1순위 지금 보게 되면 얼마입니까? 지금 이제 150억 네. 그죠? 150억은 게임 쪽에 쓰겠다. 2015년 중에 얘기하고 네. 있고요. 네. 은행 차입금 상환에 300억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돈 갚는 데도 쓰겠네요. 예, 그다음에 지금 1차 유상증자, NHN 플레이아트에 지금 300억 유상증자를 또 할 거고요. 게임 펀드에 150억을 출자하겠다. 라는 얘기 했고, 그 다음에 주차장 복합 건물 건설, IDC 센터 건물에 한 270억. 요 정도 IDC 지는데 요 정도면 충분하다. 제가 크게 봤는데, 그거는 한, 이것도 한 270억이면 퉁친다. 그 다음에 NHN 엔터 USA에 대한 유상증자에 100억. 가장 7순위, 지금 보게 되면 간편 결제 사업 진출과 관련해서 1,500억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분의 1 가까이,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죠. 3분의 1이 넘는 금액, 거의 한 그 절반에 가까운 금액, 40%에 가까운 금액을 이 간편 결제 사업에 진출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NHN 엔터가 카카오페이를 지금 보게 되면 누르기 위한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국내만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NHN 엔터 같은 경우 라인을 통해서 네. 지금 간편 결제 시장에 대한 쪽을 어떻게 뭐 알리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라인페이라는 이름이 라인페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플랫폼을 누가 하냐면은 NHN 엔터가 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유상증자까지 감안을 했어요. 2차 유상증자에 플레이아트 여기 400억을 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16년에 쓰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국 사이버 결제, KG 이니시스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강세 보인 이유가 여기 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항아리다. 네. 보셔야 됩니다. 우리 보면 예전에 보면 이렇잖아요. 오프라인 증권사만 있을 때 네. 그때 보면 그 다음에 처음에 늘어나는 게 어디로 가요? 그 다음에 인터넷 그 키움 증권에서 이제 PC에서 많이 하셨다가요. 요즘은 주위에서 보면 지하철에서라도 이걸로 모바일로 주문하신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직접 주식도 하고 뭐 어떤 많은데요. 마찬가지죠. 이게 모든 것이 은행으로 가면 인터넷 뱅크가 그러니까 바로 시장을 뒤집을 수는 없지만 미국 기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15년 만에 상업은행 자본 기준으로 보면 자산 기준은 7%까지 늘어나니까 우리나라 속도가 결코 늦지 않을 거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자산 기준까지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워낙 그 지점들이 땅값이 비싸서 지점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 않겠지만 의미 있는 수준은 분명히 몇 년 안에 갈 것 같거든요. 시장이 완전히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거든요.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이요. 그러면 그것도 역시 수많은 모바일 트래픽이 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보안 쪽 모바일 그, 트래픽. 보안이고 뭐 다 같이 늘어나는 거죠. 보안이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는 뭐 농협 같은 경우 그런 그 사태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아무도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가려고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안이라는 사고가 엄청나게 아마 중요해질 거고 관련된 네. 이 보험 상품들, 그러니까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보험 상품들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관련된 네. 걸 보면 갑자기 다른 얘기지만. 저는 모바일 트래픽 뭐 이런 거 다 같은 흐름이라 보고 있거든. 서버 OE 솔루션 이런 거 있죠. 한번 봐주세요. 네. OE 솔루션도 오늘 좋은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파이어링크는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이런 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OE 솔루션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MCNEX 같은 거 NFC 그러니까 이 NFC 결제에 대한 증가에 대한 기대감 네. OE 솔루션 한번 볼 텐데요. 네. OE 솔루션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OE 네.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그 MCNEX는 네. 100%인가? 네. 100% 아니게 바뀌었나 보죠? 네. 잠시만요. MCNEX가 예전에는 100%였는데 지금 40%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근데 이런 기업들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그 뭐 핸드폰 스마트폰 그 결제 관련돼서 이게 좀 간편 결제가 될 수 있는 부품주들 네. 이런 쪽들도 이미 시장에서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OE 솔루션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리고 오늘 선상 카지노 관련된 GKL도 강세네요. 아, 그러니까. 그건 선상 카지노는 네. 이제 그 아직 있다. 확정은 다 안 냈는데요. 지금 네. 여당 쪽에서는 막 요번에 통과시키자 그러고 있고요. 그 법사, 그 뭐야, 그 법사위원장이 전통적으로 야당이거든요. 지금 그 뭐야, 새정년? 뭐 그쪽에서 갖고 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뭐 가봐야 하는 거죠. 정치를 네. 하는 사람들이니까 언제라도 통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런 걸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너 리포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일단 오늘 앞서도 얘기 났지만은요, 그 보다 구체적으로 증권사의 시가는 어떤지 한번 네. 뭐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현대증권에서 나온 현대증권에서는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겠는데요. 제목 자체가요, 제목 자체가 상반기에 긍정적인 환경이 기대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전망, 4분기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고 있고요. 1분기 얘기 나오고 올 연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콜라보레이션은 우리 김성훈 팀장도 얘기했고요. 네. 저자신이 그리고 이성훈 대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는 좀 빼놓고요. 일단은 숫자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이제 그 이제 상반기는 상가 좀 전통적으로 좀 줄어드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에 대한 숫자를 확인해야겠습니다. 목표주까지 화면 좀 잡으시면 목표주가 43,000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높이진 않았네요. 높이진 않았어요. 4분기에 LG 디스플레이 매출은요, 16% 늘어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죠?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4%, 전년 대비 147%. 그니까, 4분기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그니까, 4분기가 좋은 거는, 여기도 써있지만, 제 누차, 애플, 아이폰 나오기 전부터, 6 나오기 전부터 했지만, 아이폰 6 엄청 히트 칠 거다. 히트 친 건 사실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 자체도, 여기 보면, 애플 신제품, 아이폰 6 및 6 플러스 및 애플 워치 패널의 대량 양산으로 라인의 가동률이 크게 상승했다. 한번 얘기합니다. 애플 워치는 시간이 되면 2부 시간에 조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찌됐건 간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보면 1분기는 영업이익은 이제 전분기 대비니까 4분기 더 줄어든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 계절적 요인이기도 당연한데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로 알 수 있냐면 그렇다고 해서 전분기보다는 줄지만 전년 대비로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네. 같은 작년, 그러니까 작년 1분기 대비 어떠냐면 1분기에도요. 전년 대비 무려 몇 프로? 220%. 깜짝 놀라네. 220%가 여전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는 북미를 중심으로 55인치 이상 대면적 TV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또 이성원 대표 얘기했죠. 휘어지는 TV. 네. 휘어지는 TV 살만해야 한다. 살만합니다. 저희 방송국에 어저께요. 네. 그 안에 이제 협찬이 들어왔어요. 네.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은 그렇지만 제가 나오는 화면을 봤어요. 잘 나와. 좋다니까. 좋아. 네. 깜짝 놀랐다니까. 좋더라니까. 그래서 대구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다니까. 텔레비전이. 예. 나는 나는 그래 살만하면 비싸면 안 사. 나는. 비싸니까 못 사는 거죠. 50만 원이면 사겠죠. 언젠가. 근데 하여튼 그만큼 UHDTV가 인기가 휘어지는 TV가 그 하여튼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반 2015년 전체적으로 있죠. 전체적인 거죠. 특히 상반기만 보면 전년 대비 무려 176% 이익 증가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목표 주가 43,000원 밑에 좀 줄쳐주세요. LG 디스플레이의 2015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5% 증가한 1.7조 원. 상반기 영업이익도 7,1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6%. 그리고 특히 대형 대면적과 속도가 패널 공급량을 크게 상회하는 상태에서 한국 내 중국 TV 세트 업체들이 1분기부터 점유율 확대를 해서 TV 패널 구매 적극 확대할 때니까 그냥 포인트는 이거네요. 포인트는 이거네. 뭐 여러 가지 말 주저리 나왔지만 저는 주저리 했을 뿐이야.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거네. 대면적화 속도가 패널 공급량을 크게 상회한다. 아, 그러니까. 그죠? 요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얘기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비트그로스가 지금 보게 되면은 미세화 공정이 가격 하락폭을 상쇄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좋다라는 얘기였고 여기도 똑같이 지금 면적화의 증가가 패널 공급량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대면적화가 속도가 그래서 가격이 그 비수기에도 연착륙이 가능하다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참 어저께 그건 그렇고요. 어저께 그 받으셨어요? 어저께 그분 성함이 어떻게 상한가 뭐 제가 못 받았는데 저 먼저 아니 네. 아 상한가님 상한가 랠리님 전달됐다고 지금 우리 피디님한테 확인했는데요. 네. 이런 분은 따고 배짱이라서 안 나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상한가 랠리님 혹시 방송 듣고 계시면요 받았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혹시 계시면 네. 근데 전통적으로 보면 이렇게 뭔가 상 뭐 하나 받으시면 약간 쉬는 경우가 있어. 뺏길까봐 다시 따고 배짱. 따고 배짱. 커피 한 잔에 커피 한 잔에 따고 배짱. 아, 네. 어떤 걸 받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분명히 전달드렸고 우리 확인했으니까 됐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이런 일이 비정기적으로 있어요. 네. 근데 뭐 키우면서 해주는 건 없고 다 저희가 직접 주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서너 번 했는데 다 제 돈으로 했거나 아니면 제가 받아온 거 한 데서 받아온 걸 했으니까요. 이거는 꼭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고요. 어저께 참여하신 분들 우리 바로 아까 그 사장님 인상 좋으시잖아요. 네. 김주권 사장님 인상 좋죠. 우리가 보면 얼굴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화 걸겠어요라고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전화하시라고. 그래서 여기 보여드렸잖아요. 네. 보여드렸잖아요. 여기. 네. 전화해서 이 사람들 방송 좋으니까 이 한경이 월급 좀 올려주세요. 사장님 사진을 제일 안 나온 걸 갖다 썼네. 아 근데 나는 오나해줘 보여. 오나해요. 그래서 좋은 분 같아. 인상도 좋고 우리한테 알면 그러니까 여기 시청자분들이 좀 전화하셔 갖고요. 조금 얘기하시면 좀 전화하시면 우리도 뭐 월급 올려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참 뭐야 계속 말씀드리자 유튜브로 보시면 제일 빨리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저희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계속 올리는데 서버가 계속 저희가 계속 찾고 있어요. 사실은요. 하여튼 조만간 안정될 텐데 하여튼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해 주시면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다는 거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네, 마켓11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 시간과 2부 시간에 큰 차이가 없고요. 오히려 좀 조금 코스피가 조금 상승폭이 좀 키우든 그 정도 느낌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일단은 코스피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연초 대비해서 일단 플러스권이죠. 네. 연초 대비해서 일단 플러스 출발 0.67%. 그러니까 연초 시작할 때 뭐 브렉시트 우려감 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플러스 진행이 되고 있고 다우지수 3대 지수도 다 플러스로 바꿔놨고요. 네. 네. 지금 보게 되면 3대 지수도 모두 플러스로 됐고 지금 코스닥은 네. 지금 연봉으로 보게 되면 네. 연봉 일봉도 약간 이제 좀 그런데 연봉에서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몇 년째 이지십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연봉인데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째 지금 같은 박스권에 묶여 있는데 박스권 고점 부근에 지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정말 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 고점을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요 금융위기 때 고점이 800포인트죠? 요 800포인트인데 어떻게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2000년도 그 버블 하락하고 나서 그냥 쭉 옆으로 우리 같은 주식으로 보게 되면은 쭉 빠져갖고 그냥 횡보하는 주식, 네. 그죠? 이런 건데 종목 그 안에서 종목 변동성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800 포인트만 가도 한 750 포인트, 네. 800 포인트만 가도 아마 대박 났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을까. 우리도 중국처럼 여기 한번 가볼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중국 얘기 잠깐 하면요, 오늘 네. 중국 거 보이지면요, 그 잘 나가다 어제 이어 오늘도 약간 좀 쉬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중국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우리 후광뚱 얘기 많이 했는데 우리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요. 딱 한 종목 저희가 화요일자 녹음해서 수요일 올려드린 거. 네. 그럼 이제 선강퉁이라고 또 아셔야 돼요. 네. 선강퉁 이제 심천이죠. 심천. 네. 심천과 홍콩을 연결하는 것인데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종 날짜가 확정된 하나도 없어요. 다만 1월 6일이죠. 그러니까 바로 엊그저께. 리커창 총리가. 화요일날이 6일 맞죠. 네. 화요일날. 리커창 총리가 그 동네를 갔어요. 네. 가서, 화면 가서, 이제 후강둥 다음은 그 성강둥이다. 성강둥 해야 된다. 네, 해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 언론이란 건 그냥 자가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메이데이다. 5월 1일 한다. 이런 얘기 등등등등 하는데, 중요한 건요, 일단, 성강둥이 되면 시장은 우리한테 또 한 마리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얘기 많이 했지만 후강둥은 상당히 시총 상위 주식이 금융주 위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심천시장은 제조업체 일등 많이 가 있어요. 제조업체들. 그래서 우리 보면 물건 사면 뭐 외국이나 예를 들어서 알리나 뭐 이렇게 뭐 그 이것저것 뭐 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그 심천에서 오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쪽에서, 그래서, 걔네만 센첸, 뭐, 이렇게 하잖아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일단 미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성강둥이 되려면 후강둥이 계속 살아나야 돼요. 뭐, 그건 뭐, 당연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아직까지 확정된 건 하나도 없다라는 관점은 분명히, 그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나눠, 그 뉴스 나온 걸 하나 했는데, 그거 한번 찾아서 좀 올려주실래요? 네. 보면, 후강통 얘기, 오늘 얘기, 그 성강통 5월 열리나 그런 얘기를 미국에서 한, 언론사에서는 한 게 있는데요. 성강통 5월 열리나. 뭐, 일단은 국내 뉴스에도 이게, 오늘 뉴스는 아니지만, 네. 이미 이제 뭐 5월 달에, 지금 이제 조속한 시행을 기대한다. 네. 이런 뉴스가 있고요. 네. 뭐 해외 외신에서도 이제 성강둥과 관련돼서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네. 이게 그 지난주 뉴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핵심 포인트는 그거겠죠. 그러니까 성강둥이 되게 되면 국내 시장에서 수급이 여전히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더 큰 충격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화면이 보면 이게 뭐냐면 팔로잉 올드 풋스텝 하면서 후강둥 할 때도 얘기가 엄청 많았다. 그리고 제도적인 분위기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말란 얘기야. 주제는요. 네. 그래서 언제 될지 아주 구체적으로 물론 딴 사람이 얘기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리커창 총리가 직접 얘기한 말이에요. 후강둥 되면 성강둥이다. 근데 날짜를 찍은 적이 없어요. 네, 그렇지만 다만 충분히 후강둥이 활성화되고 가겠지만 중요한 것은 후강둥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가면 후강둥에서 효과가 나오면 중국 정부는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공표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후강둥으로 끝날 게 아니라 성강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올인해서는 불안할 것이 많다. 예, 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어저께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식은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올라가잖아요. 네네. 미국은 오늘도 올랐어요. 올랐는데, 오늘도 미국에서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헬스케어보다는 약간 차원이 다른 거다. 그건 이제 분명히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재미난 건 제가 지난번에 심장혈관 헬스케어 관련주가 앞으로 주목할 뭐 25년 동안 주목할 주 10개 중에 하나 뽑혔다 그랬잖아요. 네. 그 기억나죠? 네. 잘 가고 있어요, 요새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모바일 헬스케어에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죠. 뭐? 제세동기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에이, 제세동기 이렇게 사람들, 그러니까 네. 펌프질 해갖고, 그저 갑자기 충격받은 분들에서 공항 비행기만 다 있어 여기 알고 보면요. 네. 그 지하철에도 그렇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렇죠. 에, 뭐 그것도 좋죠. 네네. 시우메디칼, 시우메디칼이 상당히 새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우메디칼도 잘 가고 있나요? 시우메디칼 요즘에 내려왔네. 그죠? 많이 내려왔네요.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성광투 관련된 얘기를 들으시려면. 네. 그러니까 딱TV 그 팟빵에 들어오셔서요. 팟빵에 들어오셔가지고 화면 잡아주세요. 화면을 잡아주시게 되면 팟빵에 들어오셔서 이제 딱 뭐 딱TV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딱TV라고 검색을 하게 되시면 두 남자 쇼 두 개 우리 두 남자 쇼는 그대로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딱 한 종목 이제 시즌 2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걸 백업 받기가 매우 힘들어서 다 날렸습니다. 아, 그거 바로 정원하시면 들을 수는 있는데 그건 한 번에 할 때마다 제가 품값이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도 줬잖아요. 드렸잖아요. 네. 커피. 네. 네. 그 우리한테도 최소한 커피 기프트권 하나 보내주셔야 돼. 근데 이제 2015년 최고의 환도 핀테크 여기 보게 되면 그 강준혁 대표의 저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준혁 센터장. 네, 선강툰 관련된 의견 뭐 이런 것들을 들으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지금 그 딱 한 종목을 들어보시게 되면 선강툰 관련된 내용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